화분에 심었던 화초 삼색꽃과 피었더라. 이 친구 저 친구 참 잘이네 친구 일조남 내가 내 건 꿈이지. 남매화로다 너야 너야 어야 이어나 사랑 동매화로다 인간이 별만 사중에 꼭 수공방이 삼산난이란다 좋구 남매화 상승 벗어내 볼 받아 탈락 나 좋구 남의 화로